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 1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구 시스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머지 문제들을 탈탈 잘 털어가지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11번 문제부터 같이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순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과 좀 달라진 점은 옆에 이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과정 전체를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맞는 걸 한번 골라보자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육지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그래서 육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저번처럼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풀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증발량이 더 많다 했으니까 기억은 일단 잘못됐죠. 그래서 육지는 강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증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물은 액체, 고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뭐 기체가 되어서 증발했다가 다시 액체가 되어서 비로 내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눈이 되어서 고체로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절로 갔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다시 증발해서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하천수와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표를 변화시킨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천수가 지표를 변화시키는 건 오케이, 이해하겠어. 침식작용할 수 있겠지. 근데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속으로 흐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표를 변화시킨다고?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가 또 흐르고 지하수의 양이 좀 달라지면 그 지하수 양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그 토양 구조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하수가 가득 흐르고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는데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땅이 내려앉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하수의 흐름도 지표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천수와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꼭 지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어떤 직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건 맞으니까 디귿 옳은 보기.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과 탄소의 존재 형태를 잘못 짝지은 것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권의 메테인 형태 맞나요? 그 다음에 2번의 기권의 이산화탄소. 둘 다 맞죠. 우리가 탄소가 기권에 존재할 때는 메테인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거나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의 탄산염. 어때요? 요게 잘못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사실. 탄산염은 이거는 지권에 주로 존재하는 형태예요. 지권의 그런 석회암 같은 탄산염, 암석으로 존재를 하고요. 수권에는 어떤 형태로 있다고 했었냐면 실제로 수권에 존재하는 형태는 탄산이온이나 물에 녹아가지고 이런 이온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탄산수소이온 이런 형태로 보통 존재한다고 했어서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맞을 텐데 4번 직권에는 화석연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제일 많은 형태는 탄산염의 형태지만 화석연료의 형태로도 묻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제일 많은 형태 이런 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질, 핵산 이런 유기물 상태로 탄소가 있을 수 있다. 탄소 자체가 골격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맞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탄소가, 지금 계속해서 탄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그러면 다른 권역에 있다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출발점은 어딘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화산 활동 어때요? 화산 활동은 기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땅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이제 기권으로 나오게 된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 식물의 광합성은 어때요? 이거는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식물 안으로 생물체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디귿 석회암의 생성. 이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거 몰라서 틀렸어도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워가면 되는 건데 석회암의 생성은 지금 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직권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권에 녹아있던 이온 상태에서 직권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직권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리을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는 것은 그럼 이거는 화석연료는 직권에 묻혀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워서 이산화탄소 상태로 기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결과가 마지막 이제 기권인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기역과 리을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어딨죠? 답이 1번에 기역 리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 말고 따로 설명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그 용어가 이제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식적으로라는 거를 만약에 어른들에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 사전에 있는 것처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이 아주 오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다 나타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모식이라는 게 사전상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표준이 되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나타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편하다. 아니면 좀 이제 간단히 그 과정을 나타냈다라든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탄소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로 읽어도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죠. 그렇다. 근데 또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안 쓰다 보면 더 모르게 되니까 한 번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탄소순환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물권, 기권, 직권, 수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해석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네 개는 맞고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1번 A 과정이 뭐냐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저기서 태양 에너지가 탄소와 함께 이동한다. 선생님 이건 약간 좀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랑 자꾸 이제 문제 풀고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보기를 냈을 때 친구들은 어디에 꽂히냐면 함께에 꽂혀, 함께. 그러니까 생물권으로 태양 에너지도 가고 탄소도 가느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같이 둘이 가느냐로 해석을 하면 이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권에서부터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 맞죠? 그렇죠? 지금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건 아마 이게 광합성 과정을 의미를 할 텐데 생물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기권에서 흡수되어 생물에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체 안에서 광합성의 결과로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할 겁니다. 근데 그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태양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 과정에서 태양에너지도 공급이 되고 탄소도 공급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옳지 않은 것에서 빠져있고 이게 이제 다 이게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함께 꼭 둘이 손잡고 가느냐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태양 에너지는 외권에서 공급된 형태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권을 통과해서 뭐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비과정이 활발해지면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탄소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인간 활동에 의한 비과정이면 보통 연소가 대표로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런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그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권으로의 배출이니까.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나요? 그렇죠. 연소의 결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균 기온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는 보기니까 답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3번. 수온이 상승하면 C 과정.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것이 활발해지느냐. 그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원래 수권에 그런 탄소들이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으로 녹아있고,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 액체에 녹아있는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이온화도 되지만 그냥 녹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녹아있던 애들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는 떨어진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 때 잘 녹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점점 녹아있는 정도가 줄어들면서 기체 상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뽀글뽀글.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대기 중으로. 그러면 지금 더워서 이산화탄소 녹아있던 게 다시 기체로 나왔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다고 했어?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기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더 녹아있던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 과정이 활발해지는 그런 요인이 수온 상승이 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석회 동굴은 D 과정으로 생성이 되느냐. 이것도 몰라서 못 풀었어도 괜찮아요. 4번 어려우니까. 4번은 석회 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일단 직권에 뭐가 많아? 석회암이 많죠. 그 탄산염 형태의 석회암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이렇게 암석 형태로 있었는데 석회 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파낸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죠? 물이 지나가면서 거기를 녹여서 지나가서 석회 동굴이 보통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랐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지나가면서 그럼 그 거기 원래 암석이던 애들은 어디 간 거야? 물에 녹아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 과정이다. 직권에서 물에 녹아서 수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탄소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본다면. 그래서 D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얘가 잘못됐다. D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화살표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어때요? 제일 많은 형태가 직권에 뭘로? 탄산염, 석회암 이런 종류로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비율 자체가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많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 동그라미 4번 몰라서 못 풀었어도 상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고요. 다음은 지구 시스템에서 각 권의 상호작용 중 일부와 그러니까 각 권이 우리가 5개의 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개만 있으니까 그 권의 상호작용 중에 일부와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이다. 그래서 여기 A, B, C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의 예시라서 그거를 보고 저 가나다라가 누군지를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봤을 때 A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사막에서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버섯 바위가 형성이 된대요. 막 바람이 이렇게 막 치고 지나가니까 버섯 모양으로 약간 위에가 더 커지는 애들이 만들어져서 버섯 바위라고 한다. 그러면 영향을 준 쪽이 지금 바람이잖아요. 그럼 기권. 기권이 일단 저 상호작용 요소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섯바위 얘는 누가 깎인 거지? 암석이 깎인 거죠. 그렇죠? 암석은 직권의 식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A가 되겠네요. 그럼 A가 누가 요 A가 요거니까 가 다중에 직권 기권이 하나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해저 화산 폭발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어.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직권이 변화를 한 거죠. 직권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진 해일이면 지진에 의한 해일이니까 해일은 뭐가 이렇게 넘치는 거죠?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에 영향을 준 거다. 그리고 나서 B가 어딘지 봤더니 B가 요요 다와 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서 지금 겹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직권이에요. 직권이 공통된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도 B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다가 얘가 직권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둘도 자동으로 확정이 되죠. 가가 기권일 거고 그 다음에 라가 수권이겠네.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서 대기 조성이 변한다. 그러면 생물이 호흡해서 대기 조성이 변하는 거는 생물권과 누구누구 대기면 기권이죠. 그래서 봤더니 기권과 나의 상호작용이 C니까 나가 바로 생물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권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가, 기권, 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가 생물권이니까 답이 나왔죠?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기권, 가, 나가 생물권, 다가 직권, 라가 수권인 것까지 확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A가 다른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예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나의 구성요소 A라는 게 있고 걔가 다른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지금 태풍이란 말이에요. 태풍은 어떻게 그 발달하게 되는 거냐면 수증기로 이렇게 이제 물이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달궈지면서 수증기가 발생하죠. 수증기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대기 중에서 이게 다시 응결되는 과정에서 그럼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흡수하면서 기체가 됐으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금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달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기권과 그 다음에 뭐죠? 수권. 물이 관여를 해야 되니까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태풍에 대해서는 저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성은 어떻지? 유성은 일단 유성이라는 건 뭐야? 외부에서 들어온 애가 지구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그 어떤 얘가 타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권이 등장을 할 거고요. 유성의 유래는 외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예 지구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관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 A는 누구겠어요? 바로 기권입니다. 그래서 얘가 A고 그것이 수권 또는 외권과 상호작용하는 예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기권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이다. 그렇죠?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가 수증기로 증발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A와 직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A와 직권, 여기서 땅이 어디서, 이 유성의 뭔가 외부에 있던 어떤 애의 뭔가 암석으로 취급을 한다면, 근데 아니죠. 우리가 직권은 우리 지구의 직권에 해당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권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퀴즈. 우리 그 기권을 네 개의 층으로 나눴을 때 그때 유성이 관찰되는 그런 층은 어디예요? 유성이 이제 관측이 되는 이렇게 슉 들어오면서 타들어가는 그런 층은 바로 중간권. 중간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열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대기권이잖아요. 대류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열권은 워낙 뭐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서도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열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근데 중간권 정도 들어오면 중간권도 사실은 대류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희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얘가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권 정도에서 유성이 관측이 되고 근데 보통 중간권 지나면서 거의 다 타들어가고 없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성층권에 들어왔다? 그럼 성층권은 더 많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 거의 이제 다 타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류권에서는 유일하게 뭐가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네 개 층 중에 대류가 일어나는 권은 바로 이 대류권과 그 다음에 요 중간권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오는 대로 계속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외워지죠. 그래서 지금 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은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가 다른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일단 원래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네 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직권과 기권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A와 B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쓰고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 서술을 하래요. 그럼 얘네가 누굴까? 직권과 A가 상호작용한 예시로는 운석 구덩이가 있대요. 운석 조금 전에 봤는데 이건 외부에서 유래한 물질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권 나와 있고 하니까 남은 건 수권, 생물권, 외권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운석 구덩이에서 수권이 관여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생물권 여기서 어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외권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소외받고 있던 외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상호작용은 광합성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 하는 애가 누구야?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B는 생물권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왜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인가? 광합성의 주요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잖아요. 태양은 어디 있어? 태양 외권에 있지. 그래서 외권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 A와 B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의 예시가 동그라미 기역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의 어떤 대기층 바깥의 어떤 그런 그 권역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다양한 예시가 가능할 텐데 일단 외권 생물권인 건 확인이 되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써주면 되고 이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결과가 예를 들면 오로라가 나타난다. 그렇죠? 오로라가 나타난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성이 나타난다. 운석 구덩이는 뭐야? 아예 지구에 맞아가지고 쾅 떨어지면 구덩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들어오면서 탄다 탄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유성이니까 그런 게 기권에서는 유성이 나타난다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외권과 기권이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예시로 여기다 써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입니다. 뒤에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조금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의 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권 간의 상호작용 가, 뭐 무슨 권 간의 상호작용 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걔네들이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기 A, B, C에 하나씩 안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A, B, C가 저 가나다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진 해일은 뭐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직권과 해일이니까 무슨 권?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은 뭐지? 일단 광합성이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생물이 흡수해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권도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생물이 하는 작용이니까 생물권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태양빛이죠. 태양빛. 물론 이제 인공적인 빛으로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의미의 광합성은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외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해서 화석 연료가 연소하는 거. 화석 연료는 어떤 권역에 속해 있었어? 땅 속에 묻혀 있었으니까. 직권이었죠. 근데 연소하면 어디로 나가요?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중에 직권과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가? 이 중에서 직권이 가에도 나오고 다에도 나오는데 이 나의 예시에는 직권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직권의 어떤 요소는. 그래서 거기서 아니오로 가는 A가 나로 확정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가와 다가 예 해서 여기로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죠. 그 중에서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다가 일단 기권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면서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기권의 탄소량,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니까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로 가는 C가 다예요. 거기서 어? 아니요? 저 갑자기 기권이요? 이렇게 돼 있는 가가 아니요로 가서 B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나고요. 그 다음에 B가 가고요. C가 다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 하나씩 차근차근 조건에 맞춰서 길을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알고리즘 형태로 돼 있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별도의 자료 없이 문두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럼 지금 지권이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어때요? 지권이 변화함으로써 그런 영향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화산 폭발 시 분출된 화산가스는 대기 조상을 변화시킨다. 자, 지권의 변화로 화산 폭발 가능하죠? 그때 화산가스 분출되죠? 그렇죠? 걔가 대기 조상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해저의 화산 활동은 지권의 변화로 물속에서,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 물속은 차가운데 어떻게 화산 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을 일으키는 등 피해만 준다. 극단적이죠. 그래서 해저의 화산 활동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지진 해일을 뭐 일으킬 수도 있겠지. 어떻게 이제 뭐 지진과 함께. 그런데 피해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이런 보기를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를 만들기가 사실 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만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요. 지구 내부에 있던 물질들이, 그러니까 지각 더 밑에 있었던 물질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공급되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물질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물질을 공급한다면 그 피해만 준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번. 서술형 문제 나왔습니다. 오, 자료 해석형. 그래서 보면은 다음은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린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이래요. 조선 시대에 백두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자, 보겠습니다. 숙종 28년 5월 20일 1702년인데 이때가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는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방에 꽉 찬 것 같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듯 몹시 무덥고 흩날리는 화산재가 마치 눈과 같이 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치가량 되었다. 너무 무서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과학 지식도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갑자기 사방이 낮은 데 막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이런 뭐 화산재가 흩날리고 이러면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항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이 화산재인데 이 화산재가 기권에 미치는 영향과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을 해보래요. 자, 기권에는 이 화산재가 분출이 되면서, 그쵸? 대기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생물한테도 그 화산재가 흩날리는 것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거를 적당한 걸 골라서 쓰면 되는데, 기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낮춘다. 기권의 각층의 온도 자체도 기권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도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을 낮춘다. 이걸 예시로 지금 모범 답안에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은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했죠. 똑같이 차단했는데 기온을 낮추면 기권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래서 식물 광합성에 영향을 주면 그건 생물권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식물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합성량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범 답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만 옳지 않으니까 나머지 4개는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아, 거의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산대와 지진대가 완전 동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산이 이런 폭발하는 곳에서는 보통 지진대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거의 일치한다.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그렇죠? 아닌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경계 부분에 분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과 지진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땠어? 화산 활동과 지진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였어요. 밀물, 썰물에 의한 그런 조력, 그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그런 에너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잘못됐다.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다. 요렇게.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맞는 얘기일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거의 겹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화산 활동도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이다. 거기가 가장 이렇게 그 태평양 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에서 좀 그 자신감이 없었을 수 있어요. 다른 데가 혹시 있진 않은가? 근데 이제 이게 맞다.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제 풀어봅시다. 22번은 판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해양, 대륙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바닷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륙 지각으로 볼 수 있고 이 바닷물 밑에 요만큼은 해양 지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더 밝게 표현된 부분이 맨틀의 상부층인데 근데 지금 어느 권에 해당이 되는 암석권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맨틀의 상부층을 지금 이제 요 색깔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보다 아래 B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연약권이죠. 연약권. 연약권에 들어가는 멘틀의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연약권은 그 밑으로도 더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잘라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A는 암석권이다. 그렇죠?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합쳐서 암석권으로 분류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대류하는 힘이 위에 암석권에 영향을 미쳐서 이동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평균 밀도는 대륙지각인데요. 해양 쪽이, 이건 그냥 지각, 지각인데 이쪽은 대륙지각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은 해양지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각의 평균 밀도는 해양 쪽이 대륙 쪽보다 큰가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께 자체는 대륙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지각이 얇지만 밀도는 얘를 그냥 이만큼인 거를 그냥 눌러서 압착했다고 이미지화 하세요. 그러면 밀도가 높은 게 좀 더 기억이 잘 날 테니까. 그래서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고요. 보면은 가나다 그림이 있는데 서로 다른 판의 경계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무식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건 우리는 발산.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나는 어때요? 나는 그냥 빗겨서 지나가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보존형 경계다. 보존된다. 그 다음에 다는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렴한다. 수렴형이라고 부르죠.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가,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멀어지는 만큼 새롭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고 배웠는데, 근데 판이라는 것 자체가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 지각도 만들어줘야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보존형은 그냥 스치고 지나치는 거였죠. 그래서 뭐는 일어날 수 있는데 천발 지진은 일어날 수 있는데 지진도 깊이서는 안 일어나.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지진. 그치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디귿, 단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지? 이 아래에 있는 멘틀들이 여기서 하필이면 하강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이 이렇게 딸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만나고 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발달한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간은 왜 저렇게 발산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멘틀이 하필이면 거기서 위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도 속절없이 옆으로 그냥 밀려나고 멀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림은 세 개 주요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그림 보고 바로 보기에서 뭘 물어볼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보기 기억에 A 지역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지 물어봤어요. A 지역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저거는 무슨 형? 발산형이지. A는 발산형이죠. 발산형이 만들어지려면 멘틀이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밀어내는 그런 그림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B 지역과 C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 B는 뭐예요? 대륙판끼리 만나고 있습니다. 수렴형이에요. B는 일단 수렴형이긴 한데 대륙판과 대륙판의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C 지역은 뭐냐면 여기서 양쪽으로 비껴 지나가고 있죠. 요거는 보존형입니다. 거기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단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자리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든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벌어지는 과정을 메꾸기 때문에 거기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 여기서 아무래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하지만 지진이 그렇게 깊이에서 일어나진 않는다. 그거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일이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저 수렴형 경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형 경계는 누구와 누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려면 아까처럼 아예 마그마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류에 의해서 밑에서 있던 녹은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상일 때, 그럴 때는 위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한 판이 아예 깊숙이까지 쭉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녹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일 때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 해양판이 껴있을 때. 해양판이 껴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쭉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그냥 그 두꺼운 판 두 개가 만나가지고 그냥 꿍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우글우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쪽이 이렇게 쭉 깊이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대륙판, 대륙판에 해당하는 게 B지역이죠. 그죠? 그 두 개가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C도 역시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기가 지금 초반에는 쉽지 않은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골라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판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 차이는 B지역이 D지역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자, D지역은 지금 어때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판끼리 만나고 있냐면 대륙판이랑, 대륙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죠. 그럴 때 한쪽이 쭉 밑으로 섭입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깔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두 판의 밀도차를 비교해봤을 때 뒤에서는 두 판의 밀도차가 상당히 나요. 왜냐하면 해양 쪽에 밀도가 더 높고 대륙 지각의 밀도가 더 낮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도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 근데 비에서는 뭐야? 비는 둘 다 대륙판이잖아요. 여기서는 밀도 차이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꿍 하고 만다고 했죠. 그래서 비 지역이 D 지역보다 밀도 차가 크다라는 이 서술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D 쪽에서 더 그 밀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니은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 문제. 25번은 그림은 판 경계 부근에서 발달하는 지형과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다양한 지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왼쪽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왼쪽에서는 해양판이랑 그 다음에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쭉 그 어떤 깊은 어떤 구멍, 골짜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또 틈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으로 지금 쏙 들어가고 있는, 섭입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위는 우리가 수렴형 경계로 볼 수 있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떤 그 구조들이 나타난다고 했냐면 이렇게 쭉 약간 주름진 것처럼 생긴 이 바닥 속에 생기는 요 구조 뭐라고 했어요? 해구라는 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쭉 밑으로 들어가면서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암석들이 녹아요. 그러면서 물기가 생겨요. 그럼 위에 있는 것들까지 녹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쭉쭉쭉 솟구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면서 그 위에 있는 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륙판이죠. 그 대륙판에서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얘가 쭉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들어가니까 지진들이 여기서 가까운 쪽부터 깊은 곳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화산, 얘는 선생님이 이 그림상 화산으로 보려고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게 부딪히면서 얘도 대륙이니까 조금 우그러져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안데스 산맥처럼. 그래서 이건 화산인가 하고 해석했더니 이 문항에서는 이거를 습곡 산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무슨 형? 발산형 경계인데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해령이 만들어지죠. 밑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해령이 발달할 겁니다. 하지만 해령이 예쁘게 한 줄로 쭉 만들어진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가 곡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령이 이렇게 이제 딱 층층이 나눠지는 약간 좀 비틀어지는 그런 형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판 자체는 일로 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절로 가고 있고 이쪽에 있는 판은 이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해령과 해령 사이의 이 구간 거기서는 어때? 일로 가려는 판과 반대쪽으로 가려는 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저런 보존형 경계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 자체는 이렇게 세로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건 해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D가 그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되는 자료의 내용이다.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A와 D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A, 습곡 산맥. 여기 뭐 그림에도 화산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D에서는 변환단층이잖아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 화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진의 발생 깊이는 B에서 가장 깊으냐. B가 뭐냐면 여기 이 섭입되는 그 초입이란 말이에요. B, 해구 부분. 그런데 지진의 깊이는 여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깊은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구간 중에서는 여기가 깊이가 얕은 편이고 더 들어가야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B에서 가장 깊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D긋, C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발산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중이죠. 그래서 D긋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문제. 26번도 이렇게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이 길을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에 발달한 아이슬란드 열곡대, 산 안드레아스 단층, 안데스 산맥을 요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뭐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냥 잘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런 건데 안드레아스 열곡대는 뭐 어떤 경계에서? 열곡이면 멀어지는 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는 중에 가운데가 이제 푹 패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열곡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산형 경계고요. 그 다음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의 아주 대표, 제일 유명한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중인,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이렇게 만나서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렴형 경계의 유명 주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해서 당당하게 혼자 아니오로 가는 거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보존형 경계일 때 그렇겠죠. 그래서 산 안드레아스. 산까지만 쓸게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통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예로 두 개가 갔을 텐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만들어진다. 상승부란 얘기는 발산형 경계란 얘기죠. 그게 바로 아이슬란드 열곡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오로 가는 게 하강부에서 만들어지는 수렴형 경계죠. 그렇죠. 이게 안데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에 나란하게 해구가 발달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열곡대에 나란하게 해구가 발달하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해구는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해구는 먹어 들어갈 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함몰 될 때. 그러니까 지금 발산형과 해구는 맞지 않는 매치죠. 이 해구는 안데스 산맥 같은 이런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그런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에 발달한다. 요거는 수렴형이니까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서로 만나려고 할 때, 그럴 때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D긋, C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얘는 산 안드레스 단층이 여기 해당이 되니까 틀렸다. 그래서 니은 맞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 열곡이라는 거는 일단 발산형 경계일 때 나오는 용어예요. 열곡. 그래서 해양판끼리 만날 때도 열곡이라는 길게 찢어진 어떤 그런 틈새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륙판끼리 만날 때도 열곡이 발생하는데, 근데 여기선 대륙판끼리 만날 때는 약간 주저앉으면서 이제 열곡대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아이슬란드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의 지형이 높아가지고 얘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분이 위로, 바다 위로 이제 드러나서 열곡대가 형성되는 조금 독특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 2번으로 체크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도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료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 뭔지 일단 보고 보기 내용 해석하는 걸로 바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B, C는 서로 각각 다른 유형의 판의 경계래요. 여기 A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고 C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세히 이렇게 말을 해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야. A는 서로 멀어지네. 무슨? 발산형 경계지.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서로 가까워지네. 무슨 경계? 이거는 수렴형 경계지. 그 다음에 C는 어때? 서로 비껴 지나가고 있죠? 이거는 무슨? 보존형 경계죠. 아, 하나씩 좀 뜯어서 보니까 이제 좀 보인다.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빼가지고 A는 발산형, 여기까지 보이죠? 그 다음에 B는 수렴형, 그 다음에 C가 지금 보존형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기역과 니은은 서로 같은 종류의 지각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북아메리카판에 있는 기역 부분이랑 그 다음에 태평양판에 있는 니은 부분 이렇게 근데 같은 종류의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지진의 발생 깊이는 A 부근보다 B 부근이 깊으냐.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제일 깊은 거는 뭐예요?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는 수렴형 경계일 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A가 지금 발산형이고 B가 수렴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 부근이 깊어야 되죠. 그렇죠?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신발까지 가능해요.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C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은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지역은 점차 멀어질 것이다. 기역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판에 있는 부분이고요. 니은은 위로 올라가는 판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로 점점 만나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지구 시스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뭐 용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던져진 다음 파트는 뭐예요? 바로 역학 시스템입니다. 자, 역학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은 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게 통합과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문계열로 진학할 친구들도 같이 배우는 교과이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할만 했는데 나 도저히 이 물리학 부분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다수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본 친구들 알잖아요. 우리가 겁먹지 않고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할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 시스템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할게요.